Eras tú la chica más bonita del mundo. Quiero pasar esta noche contigo. Me haces falta todos los días. Te necesito. Te quiero bonita. Yo, Rocco Santana. Hey yo, Mr. Sancho. Oh, oh, oh, what's this? Oh, oh, oh, what's this? Oh, oh, oh, what's this? Let's go. 끈적한 발이 뜨거운 입술 짜릿한 손길 거친 숨소리 춤추는 파도 불달린 태야 이제 무엇도 말하지 못해 Hey yo! 산초이 이제는 벗어던져 발초위 맛있는 과자 칸초에 yeah. 숨겨진 초콜릿같이 달콤한 멘트들을 알려 오늘 밤은 It's over 게임을 알리는 휘술이 울려나 침대 위에 호날두 피치를 올려나 체력은 박지성 끝낼 줄 몰라